여보세요? 밤늦게 죄송하지만 민수 좀 바꿔주세요. 민수 지금 없는데요.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.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실례지만 누구시지요? 민수 친구 모하메드인데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